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니? 다가서고 싶어도 내겐 너무 남은 사람인데, 네가 그리울 땐 보고 싶을 땐 나 혼자 어떡해. 나의 슬픈 눈을 한번 바라봐. 깊은 한숨 소리를 들어봐. 사랑한다 말 못해, 참아 말 못해, 울고 있잖아.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좋은 사람. 미안해 너를 욕심내서 몰라 사랑해서. 언제쯤 너에게 보이겠니? 어쩌면 그렇게도 어쩌면 내 마음을 몰라주니. 돌아서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을 사람인데, 너를 향해 사랑 안 해도 좋아, 그래도 좋아, 곁에 있어.